하게 말해주세요.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. 금사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역을 내려줘요.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. 주세요.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하. 내 맘에 이정표를 세워줘요. 딱 집어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박자를 좀 넣어줘요. 주세요.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하. 사랑해 제발.